걸음을 재촉 말아 하도 빨리 가서 원망도 못했는데 왜 자꾸 등 뒤에서 나를 끄미나.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 살아서 죽자 살자 욕심 많아 그까짓껏 돈 모아도 틀어매고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닐 텐데 헐헐헐 모두 털고 한 세상을 보냈더니 내 인생의 이력서는 이것뿐이요 공연이 한 세상을 헤매었구나. 세월아 세월아 걸음을 재촉 말아 하도 빨리 가서 원망도 못했는데 왜 자꾸 등 뒤에서 나를 떠미나.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 살아서 자 살자 욕심 많아 그까짓껏 돈 모아도 틀어매고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닐 텐데 헐헐헐 모두 털고 한 세상을 보냈더니 인생의 이력서는 이것뿐이요 공연이 한 세상을 헤매었구나.